안녕하세요. FM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옛 격언 중에 못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번에 지존파 사건과 그들의 범죄 동기가 충격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 달에 820여만 원을 쓴 백화점 우수공개에게 돈 씀씀이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뭐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웬 상관이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820여만 원을 쓴 우수 고객이나 3천만 원 들여서 여대생 딸을 스위스에 스키 연수 보낸 의사나 오렌지족 아들이 집에 있는 돈 천만 원을 훔쳐 쓰고 돌아다녀도 도대체 돈이 없어진 건지 아닌지 모르는 졸부나 분명 정승같이 돈을 쓰는 사람은 아니겠죠.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틀의 이원호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이지 라이더 중에서 스티븐 울프의 노래 Born to be Wild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공익 광고 같긴 했죠. 하지만 이런 말들을 요즘에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광고 탓인지 뭐 탓인지 모르겠는데 뭐 나는 뭐뭐이니까 내가 뭐뭐 하면 되니까 나는 좋으니까 막 이런 것들이 모든 기존의 가치를 다 엎어버리는 아주 독특한 참신한 그리고 새로운 신세대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때 제 곳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 지존판이 혹은 어떤 돈도 내 돈이니까 내가 쓰는 사람이라든지 모두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옛날 말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Born to be Wild 띄워드렸는데요. 이번에는 Born Free 띄워드릴게요. 영화 야성의 일자의 테마죠. Born Free, 로저 윌리엄스의 연주입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흐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사랑 그것은 쾌락의 손짓 배신 그것은 악마의 옷자락 브루스 윌리스와 제인 마취 그리고 로런 크리스티의 젖은 목소리 Color of Night. 음악으로 느끼십시오. Color of Night. Holy Grail.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 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스낵에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 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크라운 카라멜 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나만의

처음이라 곡 선정을 못하셨다고 그저 조용한 음악이면 좋다고 하셨죠. 대구 수성구 지산 5단지에서 최정은 씨. 잘 들으셨습니까? 제라르드 바르디우와 앤드 맥도일의 주연한 영화 그린카드에 삽입된 애냐의 연주와 목소리 워터마크였습니다. 이 애냐, 아일랜드 출신의 여가수고요. 우리에게는 오리노코 플로우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영화 그린카드에는 그 워터마크 외에도 The River, Storms in Africa 이렇게 모두 세 곡의 애냐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 섬나라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가 몇 해 전부터 팝음악계의 스타들을 연달아 진출시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그룹 U2, 또 시니어드 오커너, 벤 모리슨, 기타리스트 게리 무어, 그리고 팝음악사의 길이 남을 콘서트 라이브 에이드를 기획한 밥 겔도프. 이들이 모두 이 아일랜드 출신의 가수들입니다. 아일랜드 사람은 유럽의 흑인이다. 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난의 역사와 차별을 받아온 나라가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나라 출신의 가수들의 정치 성향은 항상 과격하기 마련이었는데요. 애냐는 좀 달랐죠. 좀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새로운 물결 그리고 아일랜드의 낭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항상 독특한 음악과 몽환적인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가수 애냐의 음악으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들어보죠.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영화 토이스 중에서 애냐의 노래입니다. 에브달. 전주 효자동의 정연미 학생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이었죠? 토이스 중에서 에브다에 띄워드렸습니다. 애냐의 본명은 애냐 니 브루나인입니다. 좀 이름이 길죠? 1961년생이고요. 아일랜드의 자그마한 도시 귀도에서 태어났는데요. 형제가 자그마치 9입니다. 이렇게 9형제 중에서 7번째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주로 50, 60년대 히트곡을 연주하는 쇼밴드의 리더이자 색소폰 연주자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녀는 어릴 적부터 이런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음악에 아주 자연스럽게 접했다고 하고요. 또 형제들도 모두 음악인으로 활동하는 그야말로 음악 가족인데요. 그녀의 형제들, 들어보셨죠? 글래너드요. 아일랜드 포크그룹 글래너드를 결성해서 지금까지도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애냐 역시 잠시 동안 이 그룹에서 활동했었고요. 이 그룹 글래너드는 70년대에 결성돼서 20여 년이 넘도록 활동해온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포크그룹인데요. 우리에게는 The Last Mohicans의 주제곡인 I'll Find You로 잘 알려졌죠. 자, 그럼 이 애냐의 형제들로 구성된 아일랜드 포크룹 클레너드의 노래 한 곡 들어봅니다. 바로 그 노래예요. 라스트 모이칸의 주제곡 I'll Find You. 화이틀의 송재영 씨 신청곡 잘 들으셨어요? 두 곡 연달아 띄워드렸죠.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I'll Find You, 클레나드의 노래로요. 또 그 다음에는 스티브 마틴이 기상캐스터로 나오는 좀 환상적인 영화였죠. 엘라이 스토리 중에서 애냐의 노래 Exile이었습니다. 애냐는 어릴 적부터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요. 대학에서도 역시 피아노와 고전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유럽 각지를 여행하면서 연주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이때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만난 음악적인 동반자가 현재의 매니저이자 프로듀서인 라이언 보보입니다. 그 당시 애냐의 재능을 눈여겨보던 니키 라이언과 로마 라이언 보보. 이때부터 애냐의 음악을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로마 라이언의 아내는 가사를 전담해서 애냐의 독특한 목소리, 그 매력을 살리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하네요.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처음 이뤄낸 작품이 다름 아닌 영화음악이었는데요. 유명한 영화 제작자 데이비 푸트넴이 제작한 85년도 영화 개구리 왕자 The Frog Prince라는 영화였습니다. The Frog Prince로 실력을 인정받고 애냐가 두 번째로 만든 작품 역시 TV 시리즈의 배경음악이었는데요. 바로 영국 BBC 방송의 TV 시리즈물 The Celts의 음악입니다. 자, 애냐가 작곡도 직접 했는데요. 그 곡 한번 들어보죠. BBC 방송의 TV 시리즈 The Celts 중에서 The Celts입니다. 서울 송파동의 최원형 씨 친구 운서 씨와 잘 들으셨습니까? 박운서 씨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하셨는데요. TV 시리즈 The Celts 중에서 같은 같은 곡 The Celts 띄워드렸습니다. 이 BBC 방송의 TV 시리즈 The Celts는 원래는 그 각 시리즈마다 전부 다른 작곡자에게 의뢰해서 음악을 맡기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TV 시리즈의 담당 프로듀서가 애니아의 데모 테이프를 듣고서는 모든 곡들을 다 애니아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당시 이 TV 시리즈 더 켈츠의 음악은 아일랜드에서 굉장히 히트를 해서요. 이 음악으로 애니아는 그 커다란 대형 레코드사 WEA사와 계약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그 뒤 세계 시장에 진출한 애니아는 대중적으로도 또 비평가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성공을 거두고 있죠. 게다가 TV 시리즈 더 켈츠 음악은 뒤에는 영화음악으로도 사용됐는데요.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Sleepwalkers라는 작품입니다. 92년에 만들어진 공포영화인데요. 이 Sleepwalkers는 몽유병 환자인 어머니와 아들의 얘기를 다룬 영화라고 하네요. 여하튼 이 Sleepwalkers는 대중적으로는 성공을 그다지 거두지는 못했지만 영화광들에게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감독들이 이 영화에 다수 출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 조스를 패러디한 영화 시기너 피라니아 그리고 그렘린 최근에는 마티니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영화 세계를 보여줬던 조 단테 감독 미니어 드라큘라 비버리 힐스 컵 3의 존 랜디스 감독 그리고 The Texas Chainsaw Massacre 그러니까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으로 공포영화의 한 획을 그었던 감독이죠. 토보 후퍼 감독. 거기에 원작자인 스티븐 킹까지도 이 영화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슬립워커스 중에서 이번에는 그 더 켈츠의 또 다른 애니아의 곡을 들어보죠. 제목이요. 보지아라는 곡입니다. 곡들마다 전부 비슷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맛이 있죠. 영화 슬립 워커스 중에서 애냐의 곡 보디시아 들어보셨습니다. 애냐는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일랜드의 전통 음악에 클래식 음악을 융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전통적인 색깔이 아주 강한 나라죠. 그런데다가 그녀가 자라온 귀도라는 곳은 아일랜드의 음악 전통이 그 중에서도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귀도에 대해서 날카로운 절벽과 해안선 그리고 작은 산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해변 마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음악적인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일랜드의 굴곡이 심한 그 역사와는 달리 애녀에게서는 조용하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배어나고 있죠. 론 하워드 감독의 1992년도 영화 Far and Away 여기서도 애냐의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영화는 19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간 아일랜드 이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정착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요. 실제로 19세기 후반의 아일랜드는 주식인 감자의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요. 나머지들은 영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일랜드인들을 배척했던 영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로 미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미국은 앵글로색슨족들이 이미 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빈민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 했다고 합니다. 탐 크루즈와 니콜 킷만 부부가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영화 Far and Away에서 주연을 맡았었죠. 이 영화의 주제가를 역시 애냐가 불렀다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노래 들어봅니다. Book of Days. 영화 Far and Away의 엔드 타이틀로 나온 Book of Days 띄워드렸습니다. 사회적인 규범과 관습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한 한 남자를 그린 영화 The Age of Innocence 지금 개봉 중이죠. 예전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생각하신다면 좀 다르다라고 느끼실 만한 아주 다른 성향의 작품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대요. 로맨틱한 작품 하나 만들고 싶다. 특히 전망 좋은 밤 같은 영상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바로 그런 감독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상미가 뛰어나죠. 그 중에서도 타이틀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영화의 타이틀 장면은 마틴 스콜세지가 아닌 타이틀 전문 제작자 사울 바스의 작품입니다. 사울 바스는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과 사이코, 또 장미의 전쟁, 뭐 수많은 영화의 타이틀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온 이 부분의 대가인데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는 굿펠라스, 케이프 피어, 그리고 The Age of Innocence 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 작품에서 타이틀을 제작해줬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의상, 뛰어난 소품들, 뭐 이 영화의 장점은 이거 외에도 많을 텐데요. 애냐의 노래도 이 영화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낭만적으로 쓰이고 있죠.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위노나 라이더와 결혼한 후에 사랑하는 미셸 파이퍼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모자 쓴 신사들의 군중신과 함께 또 어우러져서 나오는 노래죠. 애냐가 노래하는 마블 홀스. 하이틀의 전경준 학생 신청해 주셨죠? 들어보세요. 영화 순수의 시대 중에서 마블 홀스, 애냐의 노래였습니다. 자, 애냐의 노래를 오늘 한 시간 내내 듣고 있어도 전혀 질릴 것 같지가 않네요. 너무나 환상적인 분위기고요. 신비스러운 목소리에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가수죠. 애냐. 우리나라에 한번 방한한 적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TV를 통해서 보니까 참 외모도 상당히 그 목소리와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뉴웨이지 음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수 애냐의 노래 오늘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띄워드릴 곡은 정말 많은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네요. 하이텔로 이혜미 씨, 대구 동구의 류지연 씨, 또 김동현 씨는 카이스트인들, 특히 이제 4학년이 돼서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물리과 친구들 또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하이텔의 김갑수 씨, 염석원 씨, 제주 용담 이동의 김기범 씨, 또 신동훈 씨는 자임 씨와 듣고 싶다고 하셨고, 하이텔로 유화순 씨는 이대 간호학과의 이희승 씨와 듣고 싶다고 하셨고, 대구 수성구 범어 이동에서 장영주 씨는 인천 씨가 말년 휴가 나오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어요. 용기를 주세요.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은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A Love Idea입니다. And all your charms,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when I feel blue in the night and I need you to hold me tight.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I can make you mine,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인천 북구 십정이동의 최영옥 양 잘 들으셨습니까? 꿈타령 띄워드렸어요. 어느 분이 예전에 꿈타령 들려달라고 하면서 이 곡을 신청한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네요. All I have to do is dream. 영화 레드 핫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꿈타령은 언제라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레드 핫의 음반은요. 최영옥 양 우리나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All I have to do is dream은 레드핫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도 물론 들어있지만 다른 음반에 여러 곡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신연산 학생 친구 은지 씨 생일이라고요. 진심으로 아주 축하드립니다. 이 엽서에 그린 사람이 은지인가 보죠?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요. 저희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FM 영화 음악이고요. 영화 음악실이 아니라 영화 음악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영화 음악 중에서 골랐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 2동에서 박정희 씨. 우리 영화 사랑이 계속 확산되도록 FM 영화 음악이 한몫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 곡은요. 태백산맥 중에서 골랐습니다. 돌아 눕는 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